자존심에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솔직히 자신 없어 난 네가 생각나 추억의 그 자리 널 찾아 헤맨 다리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었던 눈물로 젖은 밤들 흐르던 poison kiss My heart is deep in your mind 꽤나 힘들었어 너를 잊는 뻔한 건 상처가 남았어 이제 아무 없겠지 하면 또 어느새 피가 나 골마 썩을 때까지 아파도 난 또 참았어 그런데 이제와 이게 무슨 짓거리 Oh please away from me 눈앞에 뛰지 마 Don't understand myself 어쩌라고 잡아주길 원하냐고 내가 만만하냐고 이미 내 맘은 네 곁을 완전히 떠났다고 도대체 어쩔 거냐고 이런 네가 싫다고 그런 거짓된 눈물은 역겹다고 적어도 너보다 많이 슬퍼했었어 아직도 재아물지 않은 깊은 내 상처 너보다 훨씬 아파왔었어 바보같이 다시 또 아프고 있어 제발 떠나 다시는 내게 오지마 지워지지 않을 흔적조차 남겨두지마 제발 떠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제발 떠나 제발 어쩌라고 잡아줘 앞에 우리 이대로 싸늘히 뒤돌아서서 헤어지자 처음 손을 잡았던 봄날의 설레임도 너를 품에 안았던 따스한 온기도 화사했던 추억 새하얀 사랑도 차마 네 눈물에 하지 못한 말세 어쩌라고 잡아주길 원하냐고 내가 만만하냐고 이미 내 맘은 네 곁을 완전히 떠났다고 도대체 어쩔 거냐고 싫다고 그런 거짓된 눈물은 역겹다고 어쩔 거냐고 도대체 어쩔 거냐고 이리 쉽게 무너지는 바보 같은 약한 나를 돌이킬 수 없는 나를 이젠 도대체 어쩔 거냐고 이런 내가 싫다고 정말 웃기지도 않게 널 원하는 날 어쩌라고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